나 버린 걸까? 행복이 익숙지 않아서일까? 네 손을 잡고도 눈물이 나 자꾸 불안해서 그러다가 날 또 안 볼까봐 내 맘속이 두근두근 왜 불평하는 기분 사랑아 절대로 변치 마라 쉬어놔 나를 보지 마 너에게 난 약자라서 더 좋아하고 더 기울어서 너에게도 물음표가 생겼으면 해 내가 누굴 만나면 너에게도 질투가 생겼으면 해 내가 당기는 것보다 너가 다가왔으면 하는 것뿐이야 Hey baby 대적 컴퓨터 내겐 영원토록 너뿐이야 언제쯤은 너와 같아질 수 있을까 언제쯤은 네가 변해질 수 있을까 우리 사랑이